나란 존재가 존재하긴 했어. 혀끝까지 차오른 말을 삼켜내. 너만 나쁜 년 만드는 구애인 girl. 알면서 나 된 거니까 누구 탓 안 해. 정말 답답해. 상처는 오는데 상처를 못 찾는 게 이래 전념해도 가사의 대상이 너라는 게 기억도 하루처럼 저무는 거라면 편히 잘 되지만 다시 네 잔상을 떠안어. 보고 싶단 그 말 하지 못해 삼킨다. 오늘 많이 아프다. 사랑했던 맘이 아리고 또 아프다. 너도 나처럼 아플까. 죽을 만큼 사랑했던 네가 이제 다들 푸념 말라고 그냥 추억하라고. I gotta know 그럴 거면 사랑 부어타려고 해. 떠나간 사람은 간직할 게 못 돼. 미안해 이별엔 지혜롭고 듬직하지 못했어. 참 웃겨 가슴은 아직도 뛰기 바쁜데 뭐가 지친다고 나를 멈춰놨는지. 감정의 출발선이 어디였는지 까마득해. 방황 중에 마주쳐도 반가운 듯이 맞아줄래. Yeah, 내 걱정은 하지만 나름 숨 쉬며 지내. 한숨인 게 문제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 서로에게 맞지 않은 옷이 돼버릴까. 그게 싫다 근데 어찌하겠어. 다 내 몫이야. 살면서 꼭 겪어야 할 것. 실패와 성공처럼 꼭 경험할 것.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볼 것. 정신 못 차리고 죽도록 아파해볼 것. 죽을 만큼 사랑했던 네가 이제 너무 미워 힘들어. 네가 미워도 아파도 사랑은 너라서 못 가 네 곁을 못 떠나. 죽을 만큼 사랑했던 네가 이제 미련하게 미련으로 하루 보내. 남김없이 졌으니 후회 남지 않아. 남긴 건지 태우던지 내 흔적 말야. 그렇게 어렵게 데려오고 싶게 떠나보내. 여전히 미련하게 미련으로 하루 보내. 남김없이 졌으니 후회 남지 않아. 남긴 건지 태우던지 내 흔적 말야. 보고 싶게 떠나보내.